컵스 뉴스. 2021년 청춘 스타트 장학생 선발 안내입니다. 서울 장학재단에서 두산 바보의 나눔이 협력하여 청춘 스타트 장학금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신청 기간은 3월 19일 금요일부터 4월 1일 목요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생 지원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통상 연계형 경제협력사업 신규과제 제안 공모 안내입니다. 코트라에서는 한배 무역장벽 완화를 통해 양국 교역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는 통상 연계형 경제협력사업 신규과제를 공모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4월 2일 금요일 자정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구지원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스코에서 청년 AI 빅데이터 아카데미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28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교육 일정은 4월 19일부터 7월 9일까지 3개월간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커리어개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하반기 취업자 SK텔레콤 취업선배의 취업성공 비법 공유 행사 안내입니다. 행사는 3월 17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참여 대상은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3, 4학년 재학생 또는 졸업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커리어개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검찰청이 LH 투기 수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검찰 내 수사 협력단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은 지난 15일 서초동 대청검사에서 LH 3기 신도시 투기 관할 검찰청 투기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검은 경찰 중심으로 본격화한 LH 투기 수사와 관련해 수사 협력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 협력단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실무급 한라인을 통해 경찰과 구체적 사건에 관한 수사 방향, 법리 검토 등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사를 거부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징계 처분이나 수사 의뢰 등 엄중 문책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는 현재 본인 동의서를 미제출한 직원 한 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중징계 처분할 방침입니다. 밀린 세금이 27억 원이나 되는 서울 강남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가 알고 보니 비트코인 39억 원을 숨겨둔 가상화폐 큰손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비트코인 가격이 개당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을 오가던 2월경 당국으로부터 가상화폐 압류 통지를 받았지만 가상화폐가 지금 오르고 있다며 압류를 거부하고 지인들에게 현금을 빌려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국세청은 가상화폐에 투자하다 압류당한 고액 체납자 2,416명 중 상당수가 소득과 재산을 압류당하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비트코인 등으로 재산을 숨겨온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당국은 최근 비트코인 가격 급등세로 가상화폐로 자산을 은닉한 고액 체납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배우 윤여정이 한국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 시상식 연기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미국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는 지난 15일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 최종 후보를 밝혔고 후보자 명단엔 미나리의 윤여정 배우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윤여정은 아시아 배우 중 네 번째로 아카데미 연기 부문 후보에 오른 배우입니다. 한편 영화 미나리는 작품상, 감독상, 남우주연상, 각본상 부문 등에도 후보로 합류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3월 16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최민아, 기술의 김용성, 담당의 민다인이었습니다.